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. 좋은 것도 같고 싫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싫고 알쏭달쏭하면서도 모를 일이야. 넌 몰라 넌 몰라 정말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. 좋아해버릴까 싫어할까 내 마음 몰라요.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.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아니고 알쏭달쏭하면서도 모를 일이야. 넌 몰라 넌 몰라 정말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. 사랑을 해볼까 싫어할까 내 마음 몰라요. 내 마음 몰라요. 내 마음 몰라요.